영감 감자 분배 받은 날에 생일상을 차려놓고 동네방네 청했다오. 짤깃짤깃 감자떡에 농마국수 맛 좋은 꽈배기에 감자 지짐 감자처럼 하도 많아 소름을 세고 서서 깔렸어. 어헝헝 감자 자랑 감자 찰떡 꿀맛이다 할머니들 협찬인데 아이들은 들락날락 감자 역시 제일이네. 많이 들고 장수하소 장수영감 감자 술잔 피우면서 하는 말이 우리 세상 하도 좋아 지던 이 고장지 오늘에는 당의 품에 우릉도원 되었다오. 감자 농사 많이 짓고 장수하세 아들 딸도 많이 나가을 곳에 좋은 세월 노래하며 감수집 영감 자라